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미적거나 하고 나쁘거나 다들 같아 허브로 오기로 버티긴 더 문제 나로만 숨도 쉬고 닥친 대로 나 불러 볼까 불고 이 길도 저 길도 아닌가 맞는가 몰라갈래 쉽게 쉽게 하고 길게 미친 짓 해볼게 젊음이 준 게 인기라면 이제 상관없네 마침내 짓게 드리워진 그 눈 밑에 설 때 길의 배 시작 따뜻한 다시금 설레 14년간의 침묵 게아리온의 위치 살아남는 임무 이게 의미 있나 싶지 시간은 날 더 깊이 우리 말이 없이 믿지 뭐 논리 따윈 없어 믿음의 정의는 믿음 난 밑그림 그건 없어 난 이끌린 것뿐 딱 한 발 더 이런 분위기 난 살아있어 외쳐 뭘 하든 말든 내가 중요해 내 것은 내 것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뭐 하라고 했어 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삶을 담은 숫자 삼은 순번만은 아니야 내 순간 마음은 들쑥날쑥아 그게 나야 줄 설 필요 없어 타임라인 또 설 필요 없어 가위바위 승패가 뭐 난 지켜왔어 my life 그 다음은 숨바꼭질 내가 찾는 모든 반향 내 인과율이 만든 카르마 뜨거운 반응과 혐오나 반감 뭐가 더 날까 해답은 반반 바란 건 각 잡고 잘 타는 가르마 내가 치들 자기 개권 하나에라 못해 갖춘 게 없었던 이득과는 달라 원래 해지보박에 숨머리 속에 걸다 지울 수 없는 것 아니 못 지운 결과 즐거운 점심은 나른한 어디로 가벼운 기도문 불평은 끝내기로 다시 펴먹고 원래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살자 세 번째 마음으로 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I sanctify the saga continue 내가 택한 길은 symbol 어제 내일이 막 못 잃은 all of times Infinite 구름 땀 뱉히는 우주 땀 펼쳐진 내 맘의 꿈의 mirror sound Breathe 나 체감해 맨 타입 안에 받친 온 원래 자기 자리로 가